아침에 문득 눈을 떠보니 낯설게 보이는 모든 게 내 주위에 가득 차 일어나 다시 살펴보았더니 오래된 내 작은 방 어젯밤 꿈에 나는 보았지 하얗게 뻗어나가 있는 길 옆에 그 거리를 언제나 가슴으로 그리던 곳을 난 꿈을 타고 찾아낸 거야 빨간 별 나타나서 바라보면서